잠들어 봐 인자 가진 적도 없고 또 I'm too good 가질 수도 없는 내게 I'm too good 같이 있긴 싫어 no more You always pass me by I don't know how to say goodbye 나는 이렇게 속 벼랑 끝으로 떨어지가는데 생각하면 점점 더 많은 걸 나는 더 바라겠지 엄마 나에게로 오는 걱정이 모두 사라지겠지 하나만 갖고 싶은 생각을 아직도 나는 하겠지 나 하나만 바라버렸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갖겠지 너를 생각하면 난 그냥 그렇겠지 baby get up baby sit and I'm steady ha 눈을 걷지 왜 내 air so I can't fly ha Thank you.